broken my heart. I can't control broken my heart. Broken heart. 날 뒤로 하지 마. 뒷모습 보기 싫은데 날 보던 차가운 그 눈빛 너무 싫은데 왜 자꾸만 중독된 것처럼 끌려가는 건지. I'm not afraid.